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어요? 일주일 전에 손가락을 좀 불에 데였는데 안 나아서요. 어디 좀 봅시다. 아, 병원에 좀 더 일찍 오지 그랬어요. 데였을 때 바로 차가운 물에 담가서 응급 처치를 하고 약도 사서 발랐어요. 그런데 점점 안 좋아지네요. 상처가 심해서 그래요. 우선 소독하고 연고 바르고 붕대를 감아드릴 테니까 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하세요. 그리고 내일 또 나오세요.